끊지 말고 그냥 내가 끌리는 대로 말하면 돼. Hit 'em up, hit 'em up. 꼭 날아올 때 기회는 기회는 한 번 남아 있어. Don't give up, don't give up. Now touch it now, you know that I believe ya. Give it away, give it away, give it away. 이제처럼만 하면 돼. 뭐가 그리 걱정돼. 더 멀리 멀리 날려보자. 하늘 위로 홈런 또 홈런. 더 저 멀리 던져 넘기자. 다시 홈런 또 홈런. 모두 따라 따라 다 뛰쳐나와 now baby. Hey. 우린 자고 나면 내일 있어. Hey. 공중 던져봐라 걷기는. Hey. 같이 놀아보자 힘이 닿을 때까지도 세상 숨막힌